Girl, 아이 눈만 뜨면 네 생각 전화기 나 사실 너 하나밖에 안 보여 말해봐 맘에 내가 자리 잡았는지 말해줘 내게 말해줘 바보 주변 사람들은 말은 내가 너무 자극적 이 세상에 그런 사람 어디 힘들이냐고 그걸 몰라 그녀 몰라 시기하며 하는 말 내가 부럽다면 그건 그대 뜨리치는 거 Sorry 내가 먼저 내게 빠져 빠져버려 그대 Shorty 눈 예쁘 부셔 숨이 막혀 내가 미쳐 미쳐 baby